시작일지 몰라. 하지만 오늘 너와 나 어제와는 다른 모습인걸. 오늘따라 조금 네가 다르게 보이는 걸까. 아마 기분 탓 어깨끝이 스쳐 기분이 좋아 설레임이 커져 지금 나 이대로 너와 함께 이 길을 계속